안녕하세요. 월요일 정오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 구혜경입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mtv.kr로 접촉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심차가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네, 오늘은 예.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시려는지요? 예, 오늘은 그 나무 들에 있는 나물보다도 그 호박 한 가지, 호박나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호박나물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저는 그냥 잘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예, 예 소금에 잠깐 절였다가 꼭 짜서 볶아서 기름에 볶아서 참기름 좀 새우젓도 조금 넣고. 네네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카무카무가 우리 한국 분들은 애호박 좋아하잖아요. 네. 애호박 좋아하시는데 이 카무카무가 애호박하고 맛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선호박 하는데 진짜 조선호박처럼 그렇게 맛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맛입니다. 예. 카무카무는 이 호박이에요. 호박. 네네. 호박에 뭐 마오리 호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튼 뭐 이제 여름이 되니까 호박이 좀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고 네. 또 이용할 일도 참 많아지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은 호박 마오리 호박 카무카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카무카무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뭐 카무카무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무카무가 이제 마오리어인데 키무키무라고도 해요. 네. 키무키무라고도 부르고 카모카모라고도 부르는데 네. 아무튼 이 이렇게 조금 요만큼 생긴 거 뭐 그럼. 라디오 방송이어서 지금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네. 좀 한국의 그 조선호박 둥그런 럭비공 같이 생겼다고 할까? 개구리 참외 좀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참 정확하게 잘 네. 참으신 것 같아요. 네. 찾으신 것 같은데 네. 개구리 참외 모양처럼 딱 네. 생겼어요. 네, 네. 네. 크기도 그렇고요. 네. 색깔도 그렇고 네. 그런 호박인데 아주 맛있어요. 예. 그러면 뉴질랜드에 호박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네. 다른 호박들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뉴질랜드는 굉장히 호박 종류가 많거든요. 아, 예. 호박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길쭉하고 가느다란 거, 네네. 코티지라고 코제트라고 하죠. 네. 코제트라고 하는 호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마디 호박, 네. 혹은 돼지 호박 이렇게 불러요. 네. 호박이 이제 자라는 모습이 달라요. 네. 그 일반적으로 호박은 넝쿨을 져가지고 네네. 넝쿨 손도 있고 해서 막 번져 나가면서 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제트 같은 거는 위로 이렇게 하면서 그 마디마디에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막 퍼져 나가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 네. 것이 코제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카모카모는 일반 여느 호박처럼 똑같아요. 네. 성질이 네. 옆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렇게 암꽃이 피고 숫꽃이 피고 하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호박도 있고. 뭐 뉴질랜드 하면은 단호박 굉장히 많이 생산하죠. 네네. 네, 단호박. 한국에도 가봤더니 백화점에 가서 단호박을 하나 이렇게 잡으니까 그 뉴질랜드 수입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가우셨겠네요. 예, 반갑죠. 네. 그래서 이제 식구들하고 이거 뉴질랜드 거네 그랬더니 뉴질랜드에서도 단호박이 많이 나. 그래서 아 많이 나죠. 또 싸고 네. 또 맛있고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레이 펌프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예. 왜 좀 이건 좀 머리만하게 예, 예. 둥그렇게 큰 거, 네, 네. 회색 깔라는 거 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뭐 레스토랑에 가서도 로스트로 혹은 또 스팸으로도 많이 나오죠. 네네. 이제 그렇게도 먹을 수 있고 저희 집 안에는 그 그레이 호박을 가지고 네. 껍질 벗겨서 네. 푹 삶아서 죽을 호박죽을 끓일 때 네. 그레이 호박을 많이 또 이용하기도 하죠. 네. 뭐 이런 대충 이런 뭐 그리고 뭐 아기자기한 뭐 조롱박 같이 생긴 호박도 있고 네. 막 그런데 이제 그런 호박하고 이 카모카모 요거는 이제 나물로 아주 적합하고 찌개용으로도 아주 제가 아주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카모카모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이용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주키니 아까 말씀드린 들은 이제 뭐 코제트라고 하는 주키니 이거는 돼지호박이라고 하기도 해서 그거는 사실은 찌개용으로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레스토랑 가면은 그거는 로스트로 네. 구워서 먹는데 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카모카모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는 뭐 오클랜드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한국 분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도 많다 보니까 네. 뭐 계절에 상관없이 뭐 애호박이라든가 조선호박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한국 농장에서 재배된 거. 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카모카모가 가장 잘 어울렸었어요. 예. 그는 애호박 좀 먹고 싶다. 애호박 젖국찌개 좀 먹고 싶다. 네. 이럴 때는 뭐 구할 수 없으면은 네. 카모카모를 이용해서 해 드시면은 네. 딱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호박 나무를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네. 살짝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네. 새우젓 넣고 네. 뭐 조금 뭐 파나 마늘 다진 거 넣고 해서 하면은 맛있는 호박 나물이 되잖아요. 네, 네. 카모카모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네. 되고 네. 이렇게 나물로 드시고 네. 뭐 고추장찌개나 된장찌개 하실 때 네. 듬성듬성 썰어서 네. 넣으셔도 좋고 이제 여름이 좀 되잖아요. 네. 아 오늘 조금 아침에는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이제 곧 여름이 오게 되는데 네.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국수 종류 많이 먹잖아요. 네, 네. 비빔국수도 네. 먹고 또 뭐 잔치국수도 칼국수나 네. 또 콩국수나 이런 네. 걸 많이 먹는데 네. 이 카모카모를 채를 썰어서 네. 살짝 볶아가지고 네. 국수 고명으로 예, 예. 올려도 아주 참 좋아요. 네. 맛있거든요. 네. 이 호박이 조금 달짝지근하면서 그런 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뭐 카모카모로 전도 부쳐 먹고 아 예 채 네. 썰었어요? 아 아니요 채 썰어서도 네네. 좋고 네네. 아니면 뭐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도 예. 좋고 네. 그 애호박 전 부치는 것처럼 해도 되고 네. 그렇게 채 썰어서 크게 부침개 부치듯이 네네. 하셔도 네네. 좋고 네. 또 뭐 아침에 국이 갑자기 필요할 때 네. 이 카모카모를 채 썰어서 네. 예, 뭐 육수 국물 다시 멸치 국물 같은 거 해다가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네. 계란탕에서 네. 이렇게 카모카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카모카모를 잘게 다져서 네.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꼭 짜서 다른 뭐 고기 민스라든가 뭐 양파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같이 해서 만두소로 이용해도 네. 아주 네. 맛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뭐 튀김도 좋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한국에서 애호박이나 조선호박으로 네. 할 수 있었던 것을 네. 이 카모카모를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아 예, 아주 네. 좋은 예. 좋은 재료네요. 예,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 카모카모의 계절이 왔다고 하셨는데 보관하여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카모카모가 아무래도 이제 여름 채소다 보니까 네. 한 계절에 집중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계절에 찾으려면은 찾기도 어렵지만 네. 또 있어도 비싸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름에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싸고 네.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싸고 쉽게 구입할 때에 좀 많이 사다가 네. 얇게 이제 썰어서 네. 호박이 말리듯이 네, 호박꼬지 호박꼬지요? 네, 네. 호박꼬지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은 오래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또 호박꼬지를 가지고 이제 볶아 먹는 거 많이 하셨죠? 네. 네. 호박꼬지를 가지고 그냥 찌개 할 때 호박꼬지 넣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찌개 끓으면서 이제 말랐던 것이 좀 불려놨다가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찌개 할 때도 이렇게 마른 호박꼬지 가무가무를 이용하면은 찌개 맛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쫄깃쫄깃하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카모카모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름에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그 일반 우리 마트에 가도 네. 대형 마트에 가도 한쪽 채소 코너에 가보면 항상 있어요. 네. 있는데 있고 네. 이렇게 이제 그런 마트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이런 왜 그 프리마켓 있잖아요. 네네. 예, 오타라 마켓이라든가 요즘 뭐 어디 뭐 아문데일도 네. 있다고 하던데 네네. 이런 주변에 이제 임시로 주말에 서는 그런 시장에 가면은 네. 시즌에 가면 카모카모를 쉽게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미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오타라 마켓을 우리 나물반 수강생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벌써 카모카모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한 두 주 전에 갔을 때는 카모카모 모종 파는 건 봤는데 네. 지난주에 가니까 모종도 팔고 호박 카모카모도 네. 뭐 벌써 참외맛보다도 큰 걸로 네. 나와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때하고 가격이 조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하우스에서 재배한 거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쌀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충분히 뭐 두 개에 저희가 두 개를 샀는데 얼마에 샀더라? 한 7, 8불 네. 달러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한 네 식구 네. 호박 하나만 가지고도 네 식구 충분히 한 끼는 그렇죠. 드실 네.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막내가 이걸 참 좋아해요. 아, 예, 그러세요. 잘 해달라 그래요 가끔. 네. 예. 예. 그러니까는 뭐 어디 가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일반 마트에 가셔도 되고요. 네. 예. 네. 뉴질랜드 살면서 꼭 한국 거 애호박만 막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한국 것도 드시면 좋겠지만 네. 그것이 좀 어려울 경우는 네. 또 이렇게 카무카무 네. 이용하면은 네. 뭐 애호박 맛하고 아주 흡사하니까 네. 어떤 분은 애호박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아무튼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오늘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신앙 생활한 지 50년이 가까워지는 여자 성도입니다.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지라 신앙 생활의 형태도 변하고 특히 예배 시간의 모습도 많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 가지 참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제 각각 스마트폰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대에 모든 것이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몸은 편한 것 같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크린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을 올려주거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어떤 때는 성경책과 IT 기기를 함께 들고 강단에 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타블렛만 들고 설교하시기도 하고요. 굳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해요. 괜히 무겁기만 하고.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예배 시간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고 펴봅니다.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 앞에서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성경 찬송을 찾고 하는 모습보다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애들도 다 그러는데 엄마만 그러느냐는 말도 하긴 했지만 착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에 잘 순종해 주네요. 우리 아이들 착하죠? 하여 오늘 상담하고 싶은 것은 성경 찬송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성경 찬송 대신 타블렛을 켜놓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혹시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신자로 괜히 다른 신앙인을 평하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하고요. 이제 뭐 우리 봉PD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떠세요? 이런 모습 많이 보죠? 네, 특히 요즘 같은 예. 경우에는 예. 네, 뭐 아무래도 뭐 깜빡깜빡할 때도 있을 뿐더러 예. 이제 아무래도 불편할 때도 많고 예. 또 짐이 많은 경우에 이제 예. 하나라도 이제 덜 가지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좀 몸이 편하니까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러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들 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어른들 빼놓고 젊은 애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젊은 사람들은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니고 막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찬송 앱 깔아가지고 이게 다 다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젊은 사람들 입장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입장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참 저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약간 이걸 너무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말씀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책을 너무 그 성경책 자체를 네 예.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되게 너무 신성시하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가 또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 뭐 우리 권사님은 나이 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 봉PD님은 젊은 사람 입장이고 대표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중간에 끼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목사 입장이고 네. 한번 우리 셋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잘 해결해 보면서 우리 내담자님께 도움이 되고 또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대화를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목사님 오늘 내담자의 질의 내용이 참 구체적이어서 좀 길게 읽었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셔서 신앙을 잘 이어받아 생활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도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예. 그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좋은 기억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이분도 당신 자녀에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지금 네. 네. 상담 내용에서 네. 읽어봤는데 네. 참 좋으네요.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네. 또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배려 네. 부모로서 엄마로서 네. 예배드리는 그 모습까지도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예, 오늘 내담자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편리함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신앙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 신앙생활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예, 오늘 내담자님께서도 편리함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네. 모든 것이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시대가 돼 있고요. 네. 사실 뭐 인류에게 있어서 편리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슨 뭐 산업이라든가 뭐든가 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라는 것이 어쩌면 목표처럼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네. 우리 권사님도 주부 생활로 이제 오래 생활하셨지만 네. 그 옛날에는 어때요? 두 가지를 일을 한꺼번에 하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빨래와 밥과 청소와 또 음식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전에는 뭐 아궁이만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 세탁기 틀어 놓고 예? 네. 또 전기밥솥 눌러 놓고 네. 꽂아 놓고 네. 또 스마트폰으로 좋은 음악 하나 탁 이렇게 예. 켜 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치마 두르고 네. 뭐 주방에 서도 네.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 생각하면 권사님 늦게 태어난 것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어른들보다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뭐 마찬가지래요. 예, 그렇죠. 네. 예, 저도 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이제 내일 모레면 뭐 60이 돼가지만서도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과 같이 있으면 벌써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고 네. 아 나도 한 띠동갑인 목사님들과 네. 한 띠만 네. 물러서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네. 하여튼 편리한 거를 참 많이 주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얼마나 더 편리한 시대가 올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예. 예. 예,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이 편리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인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몸 자체가 그런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좀 더 편한 걸 찾는 것 같아요. 예예. 네. 예. 교회도 사실은 성도들의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구나 하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교회도 변화를 갖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이미 오래전 얘기인데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쇼핑센터까지 네. 마련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우리가 주일날은 거룩히 지내야 된다, 물건 네. 사면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배웠었는데 네. 네. 이렇게 그냥 뭐 하나의 그 컴팩트 같이 네. 이렇게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쇼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네. 예. 예,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야 부러워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죠? 뭐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해. 딱 이걸 듣자마자 생각 드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지 말라고 했던 그 그렇죠.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목적은 그게 아니겠지만. 그런 교회 제차 안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예, 좀 그렇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두 회전인가요? 한국에 가서 이제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가서 교회는 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네. 또 이렇게 막 두루 다녀봤어요. 네, 한국 네. 교회를 좀 경험해 보려고. 네, 네, 네. 근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했던 거라서 제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탁 나왔는데 로비에 서점이 있어요. 네. 교회 안에 서점이 네, 네, 있는데 서점. 네. 일반 뭐 대형 서점처럼 직원이 카운터가 여러 개 있고 네. 서점 안에 그냥 사람들이 성도들이 북적북적해요. 네, 네, 네, 네. 책을 사려고 네. 그리고 그 앞에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네, 네.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아, 이게 하나의 그 편리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스크린에 뭐 올려주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를 갔거든요. 네. 거기도 큰 교회예요. 네, 교인이 네. 한 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가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 청소를 그 청소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거죠. 네. 주일날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아 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요? 어 예. 예배 드리고 나서 네. 예배 드리는 중간 내내 또 이렇게 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예. 끝나고 하면서 그 아. 시간에도 그래서 야 전에는 교회 청소는 성도들이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청소까지도 용역에게 맡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얼마만큼 편리함을 추구해 나가는가 하는 거를 좀 느끼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 불편한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편리한 거를 찾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많이 이렇게 이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오늘 내담자께서 예배 드릴 때 스크린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을 걱정스레 여기는 것 같아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을 스크린으로 올려주는 것과 스마트폰을 성경 찬송과 대신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어느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성도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3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맞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스크린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 교회 가면 뭐 다 스크린을 올려오는데 성경 찬송을 굳이 뭐하러 가지가 이런 네. 생각을 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게끔 해주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 찬송을 안 갖고 오니까 네. 스크린에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지 요거는 네. 좀 명확하지 않지만 네. 서로 핑계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을 스크린으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더라도 예.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냐 예. 시대를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찬성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예. 또 반대로 예. 오늘 내담자처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면 찬송가를 찾기를 어려워하고 특히 성경 뭐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네. 하잖아요. 네. 에베소서 에베소서 같은 데는 구약 성경이 있는지 신약 성경이 있는지 초신자들이 모르고 네. 그리고 에베소서는 또 짧기 때문에 네.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성경 찬송을 찾기 어려워하는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스크린이 네, 네. 딱 올라오면은 네. 아 그냥 아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은 시력이 좋으셔서 물론 이제 돋보기 쓰시는 거죠. 네, 이거 돋보기예요. 그렇죠. 뭐. 네. 근데 돋보기를 쓰셔도 너무 글씨가 작으면 못 보는 네. 그런 어른들 계셔요. 네, 네, 네. 특히 성경 찬송이 글씨가 작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뭐 60도 안 된 사람이 돋보기를 써도 성경 찬송 보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런 동그란 왕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찾을 때도 네. 있는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스크린으로 크게 이렇게 띄워주면 어 시원하네 네, 이렇게 네. 보기가 좋으시겠죠. 네, 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청중들하고 이렇게 좀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네, 네. 성도들이 자꾸 성경책 뭐 어디 찾아본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스크린으로 탁 그 올려주면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네. 시선을 앞을 향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네.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아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렇긴 하죠. 네. 예. 우리 봉피디님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 어떤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빠르빠르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좀 더 말씀이라든가 찬양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빨리빨리 이렇게 올려지면 네. 내가 굳이 이렇게 찾고 하는 시간이 소비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좋은 장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성경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개역 성경에다부터 해가지고 네. 뭐 쉬운 성경을 해도 예. 단어들이 좀 바뀌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뭐 몇 장에서 몇 줄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다 이게 다르게 읽어요. 네, 다르게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 그렇겠군요. 그런데 저희가 스크린에 딱 올라오면 네. 같이 똑같이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한 텍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이게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이게 제일 큰 네. 단점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올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올려주니까 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경 찬송을 성도의 손에서 이렇게 떠나게 해서 네. 이렇게 성경 찬송을 가까이 하거나 또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네.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탁 검색을 해서 탁 찾을 수 있는데 네. 성경 찬송은 어때요? 뭐 옆에 사실은 뭐 요즘 나오는 성경책 보면은 찬송가도 그렇고 옆에 조그맣게 이제 각 이니셜을 쭉 예. 붙여놔서 네. 성경을 찾게 하잖아요. 네.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없었었는데 이제 요새는 뭐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예. 성경이 뭐 에스더서하고 시편하고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 예. 이런 거를 뭐 몰라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는 그런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사사기가 어디 있는지 에베소서가 어디 있는지 네. 자꾸 이제 못 찾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성경에 대한 좀 무지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이렇게 해요. 네. 그런 것이 단점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종이 성경책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염려들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그러면 스마트폰을 성경 찬송가 대신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전자책이라고 하잖아요. 전자책. 네. 네. 전자책이 우리 인류에게 도입된 지가 이제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네. 지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오래됐죠? 네, 그러네요. 네, 오래됐어요. 네. 우리가 잘 이용하지는 않지만 저희 집의 아들도 방에 가면 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하고 있냐, 소설 읽고 있어요. 무슨 소설책이 있었더니 이게 앱으로 전자책으로 이렇게 소설을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 아빠 나를 누구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제 성경도 종이 성경책을 대신해서 전자 성경으로 읽고 네. 또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종이 성경책 대신 전자 성경이 들어 있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서로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스마트폰을 성경 찬송가 대신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네. 그거를 뭐 한 방편으로 일편으로 이렇게 답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서로 네.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종이 성경책이든 전자 성경책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어떤 이제 어른분들은 종이 성경책만 아까 이제 봉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네. 조금 신성시하고 네. 전자 성경책은 무슨 기계처럼만 여기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방법, 즉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성경 연구나 개인적인 묵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할 때에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네. 예. 우리가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네. 이런 바쁜 일과 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경을 듣거나 또 읽거나 찬송을 듣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예, 물론 예배 시간이라고 해도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꼭 집어서는 말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 네, 어린 네, 주일학교 네, 때는 네. 찬송가를 큰 전지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네. 걸어놓고 하자 일찍 넘기면서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궤도라고 했죠. 네, 네. 찬송가 궤도 네, 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부 쪽으로 올라가니까 OHP라는 네. 그 기계가 이제 나와가지고 네. 이건 이제 조금 전기를 이용하고 환등기처럼 이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고 또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은 옛날에는 성경 찬송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가지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꼭 성경책을 졸업 기념으로 네, 이렇게 네. 해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찬송을 꼭 다 사줬는데. 네. 모두가 성경 찬송 한 권을 가지려고 참 애를 썼었습니다. 예. 그러나 요즘은 돈 없어서 성경 찬송을 못 산다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성경 찬송을 안 살려고 하고 성경 찬송 있어도 안 가지고 오고 네. 이런 얘기죠.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이제 성경 찬송가 없이 오고 가지고 와도 펼쳐보지도 않고 스크린만 보고 한다면 이제 책으로서의 성경 찬송은 우리 신앙인의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현대인의 그 바쁜 생활 속에서 그 스마트폰의 활용은 분명히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설교자들에게도 요즘 얼마나 좋은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지요. 성경 네.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설교 준비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고 할 때는 당연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연구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배 시간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해서 이 기기들을 사용하고 안 하고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예배의 의미와 형식 차이에서 하나의 딜레마처럼 느껴져요. 젊은이들은 의미 부여에 좀 더 가치를 두고 나이 드신 분들은 형식에 더 가치를 두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세대가 다 같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네, 뭐 의미와 형식 사이의 딜레마 아주 좀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렇죠. 젊은이들은 만약에 아까 종이 성경책을 더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전자 성경책은 그거는 그게 무슨 성경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네. 똑같이 그러나 그런데 이 딜레마가 사실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차이에서 오는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네. 그냥 어떤 세대를 넘어서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해요. 네. 경험에서 오는 딜레마이기도 해요. 네. 저보다 나이가 좀 한 6살 정도, 대여섯 살 많으신 분을 제가 알고 계신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이 이제 전에 카이스트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제가 왜 만났었냐면은 미국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미국에서 This Morning with God이라고 하는 그 아침 묵상집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출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번 카이스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신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활용하신 그런 생활했다는 거죠. 예. 뭐 박사님이시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무슨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고 또 예. 무슨 설교 시간에 무슨 예화를 들면은 예. 그거를 검색을 해보고 예. 금방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 설교에 적절한 성경 구절이었나 아니면 예화였나 예. 이런 거를 막 찾아보기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 시간에는 일절 스마트폰을 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예, 아예 그냥 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예.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아예 안 가져가는 날도 있고 네. 가져가는 날은 아예 꺼놓고 네, 네. 주머니 속에 예.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하고 예.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 우선은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아 저분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인데 네.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스마트폰으로 뭐 이것저것을 검색을 해보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맞냐 안 맞냐 뭐가 잘못됐냐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하는 오류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예. 이거 신자가 맞아 이거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는 예. 그런 스스로의 그 자문자답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예.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켜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물론 한국의 저녁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예. 화면이 이렇게 좀 밝잖아요. 예. 예. 불빛이 있으니까 예, 네. 옆 사람에게 불편하죠. 방해가 돼요. 네, 네. 방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옆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뭘 만지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무슨 움직임이 있고 저 사람 뭘 찾아보지? 네. 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이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 이제 아,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당신의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성경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딴짓거리를 그분 이거 제가 표현이 아니라 예. 그분이 고대로 하시는 걸 예, 제가 예. 표현한 거예요. 딴짓거리를 예.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어, 뭐 누구한테 무슨 뭐 메시지가 왔나 카톡이 왔나 예, 네? 확인도 하고 확인도 네. 하고 네. 또 본인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예. 그래서 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미국의 그 야구하는 시간은 꼭 이렇게 오전에 경기하는 데가 많아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네.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예, 예. 네.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까 저 1대 0으로 리드하고 나오는 거 봤는데 네. 여기서 자꾸 검색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돼서 아, 예배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예. 이제 어느 날부터 아예 딱 이렇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것을 아니면 켜는 것을 딱 이제 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누구나 의지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결단을 하셨네요. 오늘 내담자께서 성경책 대신 타블렛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이해할지 이해해야 할지 물어보셨어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목회자 모임이나 어디 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딱 올라가는데 타블렛 하나만 딱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 네. 물론 다소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계신데 이제 앞으로 종이로 된 성경책이 점점 없어지고 전자책 보급이 많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뭐 교회들에서도 보면 성도들한테 스마트폰에 이 성경 찬송 앱을 다 깔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아침마다 새벽 기도나 아침 묵상할 자료를 또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예, 예.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 뭐 좋은 활용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고요. 네. 그렇죠? 목사님들도 요즘은 성경 찬송 무거우니까 안 갖고 다니시고 이렇게 탭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종이 성경책만 고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는 기독교가 시대를 앞서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네. 아무튼 뭐 시대를 앞질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대에 뒤처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맞죠? 네. 네. 예. 꼭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신앙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리성 네. 또한 이제 속도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될 것을 요즘은 한두 시간으로 이렇게 사실 전략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어디를 가든 도서관 전체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런 네. 효과가 있죠 네. 예, 정말 대단한 그런 시대에 살아요 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연구실에서나 설교단에서는 분명히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연구실에서는 인터넷을 사용 못하거나 이런 기기를 활용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무능한 네, 그렇죠. 것이죠. 네, 네. 무능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그러나 이제 설교단에까지 책으로 된 성경 찬송 대신 타블렛을 들고 간다.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여기도 성경 찬송 들어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청중들이 보는 보여지는 청중들에게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 네, 네. 이거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죠. 물론 타블렛이라는 기계 장치 안에 성경 찬송도 들어있다고 하겠지만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된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 있을 때에 참 좋은 모습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도 정말 성경 연구에 굉장히 정말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내놓으라 하면은 빠지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네. 네. 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시는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 교회의 권사님 아드님이셨는데 네. 그 교수 목사님이 협력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주일 저녁 예배를 설교를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네. 그분의 설교하시는 특징은 뭐냐면 성경 찬송을 항상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딱 받쳐 들으시고 예. 이제 성경 찬송을 그 설교단에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 성경 찬송을 항상 이렇게 손에 예. 어떤 데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들고 예. 어떤 데 제스처 할 때는 예.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 드시고 예. 이렇게 받쳐 드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네. 정말 예, 부교육자인 저에게 네. 그 모습이 좋았고 또 그래서 그 교회의 부목사들이 네. 그거를 흉내내려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목사들도 예. 있었어요. 예. 참 좋은 모습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 진지하고 저 성경책을 손에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저분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켜놓고 막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을 켜놓고 설교하는 건 정말 다른데 물론 이제 뭐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으로 평상시 성경을 듣고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를 하는 목회자라면 좁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목사인 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내담자께서도 평상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자녀와 함께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셨어요. 예. 참 고맙네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녀에게 오직 성경 찬송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엄마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딸이나 아들도 당연하게 스마트폰을 손에 들겠지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엄마는 성경 찬송만 찾는데 아들, 딸들이 성경 찬송만 찾아보겠어요? 또 이리저리 손가락을 움직여서 예. 마음을 빼앗기고 예.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겠지요. 예. 네. 물론 의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나는 절대 딴짓거리 안 한다. 네? 스마트폰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겠다. 네. 네. 그런 뭐 의지 좋지만 그러나 그런 의지를 보이기 전에 지금 무리한 의지는 안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차라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처럼 예. 예배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한 시간 자유해서 네. 성경 찬송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어떻겠는가. 아니 뭐 그런 의지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찬송을 좀 가지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성경 찬송을 잘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 스크린에 다 올리는 걸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스크린을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안 올려요, 얘가. 예. 그래서 야 이것도 좀 올려주고 저것도 올려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올려주면 네. 사람들이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어머. 얘기를 제 아들이 예. 하더라고서 예. 고마워. 너 목사 아들 맞구나.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의 생활에도 좀 스마트폰 참 유용하지만 예배 시간이냐 아니냐 좀 구분해서 하고 목회자들도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보조 수단이 돼야지 이게 예. 주 수단이 되면은 안 되는 것 같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먼 이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영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국에 3999번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027-231-5577이고요. 이메일은 명랜드.한메일.net입니다. myungland.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You.